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총리가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를 현지 요해했습니다. 총리는 기업소의 여러 곳을 돌아보고 가진 협의회에서 이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시멘트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했습니다. 또한 총리는 순천 석회질소 비료 공장과 순천 보은제 공장을 돌아보면서 비료 생산을 정상화하며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제때 생산 보장하기 위한 조직 사업을 했습니다.